시간 속에 시선이 멈춘 걸 I know, I know, I know 뭔가 색다른 걸 굳이 말 안 해봐도 느낄 수 있었던 눈빛과 따스했던 말투도 yeah. 투명하게 퍼진 너의 향기 날 깨워내 벅차게 숨이 가빠지고 그래 새로운